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조직 지휘하신 역사적인 보천보 전투 승리 82세 즈음에서 청년 학생들의 횃불 행진 및 우등불 모임이 4일 보천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총리인 박봉주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기남 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 동지, 인민보안상 최부일 동지를 비롯한 당, 무력, 성, 중앙기관, 근로단체, 량강도안의 일꾼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김일성 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 청년 전위들의 장엄한 횃불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천군 안의 인민들과 학생 소년들이 횃불 행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당과 국가 군대 책임 일꾼들과 당 정권기관 청년동맹 일꾼들 답사행군대원들이 우등불을 지폈습니다. 우등불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장편 서사시 백두산이 낭송되었습니다. 모임에 이어 청년학생들은 우등불 두리에서 혁명가요의 선율에 맞춰 춤판을 펼쳤습니다.